벽화모사도. 1930년경 강서대묘 벽화모사. 강서대묘는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에 위치하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돌방 무덤으로서 잘 다듬은 벽면에 사신을 그렸다. 벽화의 사신은 사실적이면서도 운동감이 넘치는 유려한 필치를 자랑해 동아시아 회화의 백미로 꼽힌다. 강서대묘의 벽화는 일제강점기에 조성총독부 박물관의 의뢰를 받은 동경미술대학교 오바 스네키치에 의해 모사됐다. 이 벽화 모사도는 당시 조사한 무덤 벽화 가운데 중요한 것을 대상으로 실물 크기로 모사한 것으로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현지에서 부분도를 낫장 형태로 그리고 다시 완전한 벽면으로 조합해 완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 모사도는 벽화가 훼손된 모습까지도 그대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고 벽화를 복원하는 데 유용한 자료다.